HUBS 오늘의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강렬한 햇살을 피해 그늘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어느덧 캠퍼스를 푸르게 물들였던 라치오스가 끝이 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이 지루하고 따분하기는 하지만 종강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방학이니까 힘내보자고요. 이번 학기는 1교시가 너무 많아서 삶이 조금 피폐했답니다. 방학하면 매일 늦잠 잘 생각에 벌써 신이 나요. 그런데 종강을 하면 라디오도 끝이 나니까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헤어짐에 무덤덤한 편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내 옆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별에 조금은 익숙해져야겠죠? 예빛의 날 위에 웃어줘 계절이 지나가 잊혀지질 않아서 이렇게 얘길 수 놓아 낮게 깔린 구름 위로 슬픔이 가리우고 굳게 오늘은 우리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수많은 이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 것 같습니다. 내 일상을 함께 했고 때로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 전부를 주고 나에게 전부를 줬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첫사랑과 헤어진 동기가 전 애인을 어떻게 잊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 옆에 있던 친구는 자기는 헤어지면 아예 끝이라서 생각도 안 나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 대답은 어떻게 잊냐? 조금 무뎌질 수는 있지만 잊지는 못한다 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들은 동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는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동기, 지금은 좀 괜찮아졌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방법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노는 것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잠깐 잊은 척 하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무덤덤해지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어느 날 문득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내게 미소로 안부를 건네며 청춘의 내 세상이 내 처음이 여러분은 어떨 때 이별을 결심하나요? 상대방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연애의 끝이 보였을 때? 아니면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쉽게 연을 끊어내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의 끝이 보였는데도 이별의 후유증이 너무 클 걸 알기에 그 순간을 뒤로 미룬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연애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 연애를 끌고 가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이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차인 적도 있고요. 제가 차이는 것보다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그 순간에는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의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헤어지자고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끊어낸 관계라서 그런지 내가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이 남아요. 제가 차이면 상대방의 선택이니까 내가 뭘 해도 달라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장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헤어짐의 이유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먼저 이별을 선택하는 건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이별은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별이에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미련이 남는 정말 최악의 이별이죠. 데이먼 시어의 Salty. 잊혀지는 건 당연하단 걸 알면서도 나의 마음속 어딘가 저리죠. 그대 떠난 날 밤에 아무리 눈을 감아도 난 꿈속으로 도망갈 수 없었네. 시간은 흘러 내 모습을 깎아내고 액자 속의 사진도 다 갉아먹겠죠. 원망은 없어요. 그저 너무 슬퍼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겨지겠죠. 지워지면 내가 잊혀지면 나를 어디로 가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로 거리 헤매겠죠. 그대 뒤에 숨어 그림자를 입을 삼고 나는 피로를 풀고 난 그거면 돼요. 헤어진 연인과 다시 재회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저에게 저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한답니다. 당연히 재회하면 안 되지.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거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알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다시 안 만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연애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해도 되는 걸 굳이 함께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안 될 걸 알지만 순간의 감정과 이번에는 정말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죠. 저는 한 사람이랑 네 번을 다시 사귀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붙잡기도 하고 그 사람이 붙잡기도 했죠. 그 사람을 붙잡는 순간에도 저를 붙잡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도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다시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안 하고 미련이 남는 것보다는 후회를 하고 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은 계속 남아있지만 후회는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후회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 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릴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는 코너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전과는 조금 다른 웹툰이에요. 바로 현호 작가의 남과 여라는 작품입니다. 솔직한 20대의 흔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웹툰이죠. 죽음에 관하여로 유명한 현호 작가님의 데뷔작이에요. 남과 여는 여러 20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현성과 성옥이에요. 둘은 5년을 사귀었지만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고 각자 다른 상대와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모텔에서 마주치죠. 그렇게 둘은 서로가 가장 후회할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성은 성옥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성옥은 이를 거부하죠. 그렇게 둘의 연애는 마침표를 찍게 돼요. 이외에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커플, 과거의 연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즐기는 척하는 남자, 피해 콤플렉스를 가진 남자 등의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20대의 연애를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서 많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답니다. 중간중간 들어가는 개그 포인트도 너무 재밌고요. 이 작품의 마지막 대사 들려드릴게요. 이 모든 생각이 흩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끔은 내가 문득 생각나기를, 가끔은 너도 날 추억해주기를.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한다는데 나는 운이 좋았지.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지. 서서히 식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살아간 날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스친 인연 모두 내게만 한 것들을 가르쳐줬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사실 모든 헤어짐의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나와 맞지 않는 모습을 맞춰줄 만큼 사랑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할 만큼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줄 만큼 사랑하지 않기에 헤어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별을 할 때마다 다음번에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다시 이별을 겪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에 사귀었던 사람, 나에게 호감을 표했던 사람,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 중에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학교를 거닐다가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때도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혁, 기술 백다연,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